동화 한국어 버전 고약한 노인. 옛날 옛적에 워크라는 곳에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 살았어요. 노인은 다른 사람들을 조금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자그마한 일에도 항상 불평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것까지도요. 어느 날 공원에 산책하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던 노인은 이웃인 카일 부인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크게 화를 내는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왜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청소 좀 하게 가만히 있어! 화 좀 그만 내시겠어요, 카일 부인?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까? 밤새 시끄럽게 해서 한숨도 못 잤다고요. 화가 난 노인은 곧장 공원으로 갔어요. 공원에 도착한 노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벤치로 가서 신문을 꺼냈어요. 노인은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신문을 펼쳤어요. 드디어 평화로워졌어. 노인이 막 신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노인을 불렀어요. 실례합니다. 신문을 내린 노인은 자기 옆에 서 있는 소년을 발견했어요. 소년의 이름은 팀이었죠. 뭐냐? 죄송하지만 제가 파는 쿠키 좀 사주실 수 있을까요? 이놈아, 잘 들어라. 난 이미 오늘 하루를 다 망쳤다. 그러니까 더 나쁘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빨리 가! 할아버지, 한 상자라도 안 될까요? 단 하나라도 절대 사지 않을 거다. 당장 꺼져! 팀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노인은 일어나서 분수대 쪽으로 갔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지? 도대체 왜 다들 그렇게 짜증나게 하는 거지, 원? 바로 그때 분수대 뒤쪽에서 하얀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나타나 노인에게 다가왔어요. 왜 항상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지? 도대체 왜? 진정하십시오. 당신을 도와주러 온 겁니다. 당신은 누구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건가? 저는 천사 중 한 명입니다. 엔지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천사라고? 지금 연기하는 건가? 당장 꺼져버려. 어서 말이야. 진짜 천사였던 엔지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손가락을 한번 튕기자 멋진 은색 부츠 한 켤레가 나타났어요. 노인은 깜짝 놀랐어요. 뭐야, 세상에, 진짜 천사잖아. 진짜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신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 부츠는 뭐지? 부츠를 가져가셔서 누군가에게 화가 나셨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랄 때 이걸 신으십시오. 그러면 이 부츠가 당신이 그 사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당신이 현명해지면 금, 은, 다이아몬드를 받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츠는 당신이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될 수 있게 도와줄 거다, 이 말입니다. 노인은 금, 은, 다이아몬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어느 시점에 당신이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부츠는 당신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그럴 일은 없네. 알겠습니다. 천사는 그렇게 사라졌고 노인은 부츠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노인은 카일 부인이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도대체 왜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하늘이시여, 제발 청소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카일 부인의 소리를 듣고 또다시 화가 난 노인은 은색 부츠를 떠올렸어요. 노인이 부츠를 신고 신발끈을 묶자마자 노인은 카일 부인의 집에서 깨어났어요. 세상에, 천사가 말한 대로 됐잖아. 바로 그때 강아지가 노인에게 다가왔어요. 저리 가! 저리 가라고! 강아지를 떨어뜨린 노인은 부엌으로 갔어요. 아휴, 너무 배고프네. 부인이 뭘 가지고 있는지 봐야겠다. 노인은 콩 한 봉지를 찾았어요. 오, 콩이네? 맛있겠다. 요리해서 먹어야지. 노인이 콩을 그릇에 담고 있던 그때 노인은 강아지가 치마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 하는 거야? 당장 놓지 못해? 강아지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강아지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노인은 그릇에 있던 콩을 전부 다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노인은 크게 소리쳤어요. 요리 좀 하게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늘이시여, 요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너무 배고프다고요! 바로 그 순간, 노인은 연문 쪽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화 좀 그만 내시겠어요, 갈부인?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까? 밤새 시끄럽게 해서 한숨도 못 잤다고요. 깜짝 놀란 노인은 눈이 휘둥그렇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인은 눈에서 눈물이 흐르자 바로 닦아냈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난 잘못한 게 없어. 그 천사가 나를 속인 거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집을 나섰어요. 자신이 은색 부츠를 신고 있다는 걸 잊은 채로 말이에요. 공원에 온 노인은 항상 앉던 곳에 앉아 신문을 펼쳤는데 그때 또 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실례합니다. 오늘은 쿠키 한 상자 사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싫다고 했지. 빛이 번쩍이더니 노인은 팀으로 변했어요. 팀 일어나렴. 눈을 뜬 노인의 앞에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얘야, 가서 쿠키 좀 팔고 오너라. 나는 오늘도 가지 못할 것 같구나.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누워서 여자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서둘러. 오늘은 월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쿠키를 팔아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쫓겨나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노인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은 다시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고 눈물은 노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든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팀을 보았어요. 노인은 일어나서 팀을 쫓아갔어요. 거기 꼬마야, 잠깐만! 팀이 돌아서자 노인은 무릎을 꿇고 팀을 꽉 껴안아줬어요. 꼬마야, 내가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쿠키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가지고 있는 걸 나에게 주렴. 네가 팔 수 있는 한 다치 쿠키를 내가 전부 다 사도록 하마. 여기 돈 받으렴. 그리고 내일 쿠키를 더 가지고 오너라. 팀은 정말 기쁜 나머지 노인에게 뽀뽀를 했고 가지고 있던 쿠키를 노인에게 다 주었어요. 쿠키를 산 노인은 곧장 이웃인 칼 부인의 집에 가서 부인에게 쿠키를 다 주었어요. 어머,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좋은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의 의미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오. 정말 친절하시네요, 레이.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크게 화만 내던 노인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소리치지도 않았죠. 팀과 노인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부츠를 거실 한켠에 계속 두고 보면서 공감하는 것은 중요하며 누군가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었답니다.